변해버렸던 first day 익숙함에 난 지쳤고 무료했던 그 next day 그저 그런 맘으로 널 안았고 비틀거리던 third day 술에 취한 채로 아무렇지 않게 꺼냈던 그 말 나에겐 넌 I just feel you so so And don't be afraid 내가 더 아파해 And pray again 자신을 찾을 수 있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아파와 I need you And go back in time Take. 난 이래두던 for the day 괜한 미탄만 했었고 너를 보냈던 next day 의미 없는 자존심뿐이었고 침묵 속에 그 six day 다른 사람 곁에 울며 서 있던 네가 생각났고 그렇게 우리 제발 돌아와줘